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정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주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전에 우리 처음 이 항울성당 이렇게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옛날에 기타를 한쪽으로 메고, 네? 반주나 이런 거 없으니까,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기타를 돌린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기타를 들러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예.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하여튼 반주자가 부재한 관계로 원래 녹음되어 있으니까 반주자 모집합니다. 저와 같이 반주를 같이 해주실 분이 계시면 예. 이게 성가 반주를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반주자 모집합니다. 예. 진짜로요. 농담 아니에요. 예. 제가 언제까지 저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소금을 얻는다 그러면 염전에서 얻는 거 알고 계시고, 그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을. 몽골은 소금을 어떻게 얻느냐, 옛날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냥 많은 경우에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돌소금을 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소금기가 있는, 그러니까 돌소금이나 아마 비슷한 거죠. 그 위로 흐르는 강가로 이제 소금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바다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오업드 지역에 그렇게 소금을 얻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사해가 있고 하니까 소금을 얻었지만, 이제 돌산, 소금산에서 이제 소금돌을 얻어서 그것을 물에 넣고 끓이면 돌에 있는 소금기가 빠지고 돌은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렇죠? 버려지는 그냥 평범한 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끓여서 소금을 얻고 끓여진 돌은 그냥 버리면,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사람들 발길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길에 채일 것이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소금을 우리가 염전에서 얻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그렇게 소금을 빼낸, 소금기가 빠진 돌을 버렸을 때 그 돌이 이제 발이 밟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끓이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염전에서 바닷물을 막아서 말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 같은 경우도 내가 땅을 파니까 바로 금덩어리가 푹 나오는 거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사금을 캐야 되고, 또 광산 관계자분들도 계시지만, 예, 광산에서 캐어진 그 원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재련을 하고 또 그걸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해야 이제 순금이 이제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소금과 금, 이런 것들은 그죠? 소금과 금, 그리고 빛,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다면 사실은 이런 턴 온을 해서 켜지는 빛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빛을 얻는 방법은 불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촛불을 내듯이 불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불을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태워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렇게 해서 나온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또 빛은 그렇게 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금은 금대로 그것이 뭐 영원성이나 희소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이 되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끓이고 불로 녹이고 태우면서 소금을 만드시고 또 금으로 만들고 빛으로 만드십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도록 정해진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인이 되는 학교나 코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 성인 1급 자격증 주고 그 코스를 마치면 성인 2급 자격증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아, 저 사람은 성인이구나 하고 누구나 인정해 주니까 자기도 살기 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따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겉으로 물론 보여지는 척도는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혹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따라하는 가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등급이 라이센스 같은 게 있으면 자기도 살기 편하고 주변에서 따르기도 아 저 사람이 1급 자격증 성인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볼까? 이렇게 따라가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살아갑니다. 뭐 성인 학교가 따로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졸업하는 순간 성인이 되느냐 아니냐 결정이 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자체가 성인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성인으로 성품을 하게 되면 성인품을 올리게 되면 아 저분은 열심히 사는 게 맞구나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 이 성인은 1등급 성인이다. 저 성인은 2등급 성인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바라시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조금 더 짠 소금, 덜 짠 소금, 조금 더 밝은 빛, 조금 덜 밝은 빛. 그래서 어느 게 더 유용하고 덜 유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진 이유에 맞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소금과 빛과 또는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몽골 아이들 한 여러분들이 이제 저쪽에 그 일반 아파트 단지 말고요. 주택 단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몽골 아이들이 물 끌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리다고 열애되지 않아요. 10살 안팎이면 이미 물을 끌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예. 10살도 안 됐을 때, 왜냐면 8살, 뭐 7살, 8살부터 물 끌고 댕겨요. 그럼 그때 끌고 댕기는 애들은 자기 몸에 맞는 통을 끌고 댕깁니다. 예. 뭐 꼭 드럼통에다가 물을 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데, 아, 나는 드럼통을 못 끄니까 오늘 물 안 떠올래. 하고 집에서 만약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말불안 떠! 그러고서는, 그죠? 예. 각자 자기에게 맞는 크기의 물통을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 나는 저 통을 못 끄니까 안 갈래요 하면은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순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나는 아직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1등급이 아니라서 2등급이 아니라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봉사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봄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 대모 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조금씩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맛을 내고 또 어둠을 밝히라는 뜻이지 모든 세상을 바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맛있는 소금으로 만드시려고 더 끓이기도 하고요. 더 밝은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태우기도 하십니다. 또 더 정제된 금으로 반짝반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더 녹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상등급의 소금의 품질 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빛을 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제하고 그때그때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단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내가 단련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인정을 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큰 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상을 자신이 속한 곳에서부터 상하지 않게, 어둡지 않게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